될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날 아냐 부담 없이 들어줘 지금 나는 내 제일 아름다운 건 너의 lady Calling. Propose again ceremony 정해보자 호칭 허리 말고 자기 아닌 darling 나 간지럼 내 상상해봐도 긴장돼 필요해 light of a call 덩치는 산만 내도 네 앞에선 작아진 내 oh 내 맘만 가나 첫눈에 미끄러지듯이 falling in love 내 맘을 움진 범인인 건 너의 미모 질투의 여신도 내 심장에 떨림은 진도 치명적인 매력이 날 killing 섹시의 날 자극하는 hot chillin' 오해하지마 나는 진짜 진심으로 채워줄게 너의 인자 지금 나는 내 제일 아름다운 건 너의 lady So I hate 널 좋아해